제23과 방문 Lección 23. Visitas 2. 저는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입니다. 저는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입니다. Soy un oyente de Radio Corea. 라디오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디오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ienvenido a Radio Core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acias. 무슨 일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Con qué motivo visita Corea? 관광 왔습니다. 관광 왔습니다. Vengo por turismo.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Qué tanto sabe usted sobre Corea?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Sé un poco a través de Radio Corea. 언제부터 라디오 코리아를 듣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라디오 코리아를 듣기 시작했습니까? ¿Desde cuándo empezó a escuchar los programas de Radio Corea? 5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5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Los escucho desde hace 5 años.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Qué impresión tiene sobre Corea? 좋습니다. 좋습니다. Muy buena. 특히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En particular, la gente es muy amable. 한국에 얼마나 더 머무실 겁니까? 한국에 얼마나 더 머무실 겁니까? ¿Cuántos días más se quedará en Corea? 5일 후에 떠납니다. 5일 후에 떠납니다. Salgo de Corea 5 días después. Hasta aquí la lección 23. Estudie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청취자 Oyente 환영하다 Dar la bienvenida 알다 Saber 통해서 A través de 부터 Desde 듣다 Escuchar 전 Hace 인상 Impresión 친절하다 Amable 머물다 Quedar 후 Después.